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째 즈음에서 그이의 태양상과 사진문헌을 모시고 러시아 신문들이 특집했습니다. 세르프 이 몰로트 7월호와 브라우다 브리모리아 제26호는 조국과 혁명, 인류 자주이업 수행의 불멸에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꽃메르산트는 김일성 주석과 노비첸코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제주의 전사 노비첸코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운정에 대하여 그 숭고한 의리의 세계가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는 위인과 명화라는 제목의 글을 태양의 꽃 김일성 화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